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불가리아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된 루멘 나데브에게 15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호상리익에 맞게 더욱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불가리아공화국의 번영을 위한 대통령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